까마귀 한 마리가 주택가 지붕 위를 날아다니다가 그만 안테나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료 까마귀 수십 마리가 날아가지 못하고 버둥대던 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었고 또 어떤 까마귀들은 안테나선을 부리로 막 쪼았습니다. 끊어보려고 그랬겠죠. 며칠 전 일본의 도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강도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폭행까지 당한 어떤 시민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은 가르쳐준 다른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서도 역시 관할이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까마귀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 효미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셨죠? 서울 노원구 하계일동의 김윤희 씨. 신청곡 잘 들으셨습니까? Crying Game 중에서 Crying Game. 오늘은 네이브 페리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좀 더 이렇게 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하이텔로 이미영 씨 신청해 주셨고요. 황도연 씨가 미영 누나와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이미영 씨와 같은 분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엽서 중에서 생일 축하 엽서가 유난히 많네요. 양천구 신월5동에서 방은숙 씨, 친구 세중이의 생일 축하해 오셨고요. 충북 청주 가경동의 황현주 씨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은평구 가련희동에서 최종현 씨, 관저엽서에 보내기 때문에 안 읽힐까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을 적어주셨는데요. 걱정하실 거 없어요. 친구 동철이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친구 동주의 생일입니다. 어디 하나 잘난 구석은 없지만 그냥 좋습니다 하면서 대구 오성고에서 진종태 학생이, 그리고 부산 사하구 감천일동에서 이진희 씨는 일본 펜팔 친구 육고의 생일도 축하해 오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누나의 생일 축하해 주십시오 하면서 누나가 매년 제 생일이 되면 영화음악 CD를 선물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누나에게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서초구 잠원동에서 현준 학생 신청해 주신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의 테마입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조.

4분 넘게 FM 영화음악에 붙은 CM을 듣고 있노라면 나와 같은 심정인 FM 영화음악 애청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 CM 방송 시간을 구입해 그 빈 곳에 제 목소리를 채워놓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강성모 씨. 숨 좀 돌리셨으니까 전망 좋은 방 중에서 키리테 카나와가 부른 오미오 파비노 까로,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 키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동성적 이성 친구인 소영이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그런 사연 보내주셨죠. 제가 좋아하는 곡을 띄워달라고 해서 제가 이 곡 띄워드렸습니다.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 꽤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무래도 영화도 종합예술뿐만이 아니라 오페라도 그에 못지않는 그런 종합예술이잖아요. 이 오페라의 매력은 영화의 매력 못지않게 뭐 시, 연극, 무용 등등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죠. 게다가 그 오페라의 경우는 대사나 구성이 문학적이고 또 연극적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매력이 그 다가오지 않나 싶은데요. 영화에서는 이런 오페라의 매력 때문인지 종종 그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음악만을 빌려다가 쓰기도 합니다. 자, 그 음악 중에서도 오페라의 백미라고 한다면 아리아, 그러니까 독창곡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속에서 오페라의 아리아를 빌려다 쓴 경우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우선 방금 들으셨던 그 전망 좋은 방의 오페라 아리아. 그 전망 좋은 방은 오페라의 아리아가 아주 적절히 쓰여진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영국 귀족들의 삶을 아주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그린 영화죠. 이 전망 좋은 방을 보면 푸치니의 자니스키키와 라룬딘, 그러니까 자니스키키, 라룬딘, 푸치니의 작품이 둘 중에서 아리아가 각각 삽입되어 있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키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를 무대로 해서 한 귀족 집안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자니스키키 중에서 오미오 파비노 까로, 이 노래는 영화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전망 좋은 방이 시작할 때 오프닝 타이틀에 쭉 올라갈 때 그때 흘러나오죠. 오미오 파비노 까로,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결혼을 허락해달라 조르는 내용인데요. 영화 속에서의 그 헬렌 보넴 카터, 그러니까 루시의 마음을 대신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영화 속에서는 또 푸치니 오페라 라론딘 중에서 킬 벨 소뇨 디 도레타, 킬 벨 소뇨 디 도레타 이 아리아가 나옵니다. 플로렌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해서 보리밭에서 조지가 느닷없이 루시에게 키스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에서 이 곡이 나왔었죠. 멀리 플로렌스의 탑이 있고 양귀비꽃이 핀 황금 보리밭을 꿈속처럼 그녀는 헤매었다. 어느새 그가 다가왔다. 연인들은 장황한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안았을 뿐이다. 정말 영화 속의 키스 장면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리아 대사죠. 푸치니의 오페라 라룬드인 중에서 킬 벨 소뇨 디 도레타, 역시 키리테 카누아가 부릅니다. 영화 전망 좋은 방에 삽입된 푸치니의 오페라 라 룬딘 중에서 킬 벨 소뉴 디 도레타. 아, 정말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키르테카 나와의 음성이었습니다. 영화 속의 오페라 아리아가 쓰인 경우를 사실 다 정리해드리려면 한 시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얼핏 떠오르는 대표적인 경우만 하더라도 그 라보엠의 아리아가 삽입됐던 몬스트로, 그리고 리골레토의 아리아가 삽입됐던 월스트리트이 있고요. 한나와 그 자매들, 우디 알렌의 이 영화에는 마농 레스코의 아리아가 삽입되어 있고요.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에서 한 아리아가 Dark Eyes라는 영화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탈라리의 라왈리라는 아리아가 디바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쓰였던 오페라 아리아 중에서도 과연 영화 속에는 어느 작곡가의 아리아가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푸치니랍니다. 푸치니의 아리아. 아마도 그 푸치니가 오페라를 많이 만들기도 많이 만들었지만 선율이 아름답고 또 감미롭기 때문에 영화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푸치니의 오페라는 독일 바그너 악악과 그 이탈리아풍의 독특한 선율이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정서를 표현하기에는 가장 좋은 영화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상한 유럽 문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감독들이 이 푸치니의 오페라 아리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화 위험한 정사, Fatal Attraction과 최근에 개봉 중이죠. M. Butterfly. 이 영화에서는 바로 푸치니의 대표작인 나비 부인, 마담 버터플라이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결말과 주인공들의 심리 상태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죠.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이 오페라의 내용은요. 영화 M. Butterfly에서 송 리링으로 분장한 존 론의 대사 속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미국 해군 병사가 일본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지만 그는 떠나고 여자는 홀로 남게 된다. 세월이 흘러도 남자는 돌아오지 않고 결국 나비 부인은 자결한다. 영화 나비 부인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영화 위험한 정사나 M. Butterfly의 내용과 이 오페라의 내용이 일단 줄거리만으로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위험한 정사를 보면 글렌 클로즈가 집안에 앉아서 괴로운 표정으로 듣던 곡이 있습니다. 마이클 더글라스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듣던 그 곡. 바로 푸치니의 나비 부인 중에서도 가장 귀에 익은 어떤 개인 날, 어떤 갠 날인데요. 이 노래는 나비 부인이 어떤 갠 날에 남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아리아죠. 자, 어떤 개인이 어법에 맞지 않는답니다. 제가 새로 개정된 그 맞춤법을 보니까요. 개인이 아니라 갠 날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어떤 갠 날 듣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 Fatal Attraction 중에서 삽입된 푸치니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어떤 갠 날, 오늘은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노래로 듣습니다. 위험한 정사와 M. Butterfly에 삽입된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중에서 어떤 개인 날을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필라델피아를 보신 분들 혹시 그분이 오페라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간에 그 한 곡에 삽입된 그 오페라 아리아에 아마 대부분 감탄하셨을 거예요. 바로 영화 중간에 탐행크스가 열정적으로 듣던 마리아 칼라스의 아리아인데요. 탐행크스의 대사 중에도 오페라의 내용이 약간 나오지만 특히 노래를 부른 마리아 칼라스의 뛰어난 목소리와 아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 모두를 숨죽이게 만드는 그런 아주 흡인력이 있었습니다. 제2곡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지오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체니에르에 나오는 아리아였는데요. 그 오페라의 내용부터 알려드릴게요. 하인 제랄드는 주인집 딸인 마들레느를 짝사랑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들레느는 시인인 안드레아 체니에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명 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시작되고 숙청대상인 시인 체니에르는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한편 하인이었던 제랄드는 혁명당의 간부가 돼서 체니에르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결국 체니에르는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체니에르가 사형 선고를 받자 마들레느는 감옥에 간수를 매수해서 한 여자 사형수 대신에 자신이 사형수가 되죠. 그래서 체니에르와 마들레느는 함께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들레느가 애절하게 부르던 아리아가 바로 영화 필라델피아에 나오는 라마마 모르타인데요. 영화 속에서 에이즈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 절박한 순간에서도 삶의 의지를 불태우던 용감한 탐 행크스 그리고 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사랑의 생명력을 노래하는 마들레느의 아리아. 이 장면은 정말 영화와 영화음악이 만들어낸 그 멋진 조화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리아 들어보죠. 라 마마 모르타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감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오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체르니에 중에서 라 맘마 모르타가 흐르는 장면, 바로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9세기 후반에 푸치니, 마스카니와 함께 이탈리아 오페라의 리얼리즘을 이끈 작곡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온 까발로인데요. 그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은 오페라 팔리아치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당시에 그 대표적인 지배적인 사조였죠. 낭만주의의 허상을 타파하고 그 생활 주변의 현실 이야기들을 잘 다루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 팔리아치가 영화 The Untouchables 중에 아주 멋지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늙은 경관으로 나왔던 숀 코너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케빈 코스티너와 함께 알카포네를 잡으려는 재무성 특수수사반의 일원이었죠. 바로 그 숀 코너리가 알카포네가 보낸 마피아들에게 살해당하던 순간. 그 순간 알카포네 역의 로버트 드니로는 오페라 하우스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감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오페라가 바로 팔리아치였는데요. 자기가 명령을 해서 살해당하는 숀 코네리의 그 처절한 죽음과 알카포네가 예술에 감동해서 흐르는 눈물이 화면에 교차되면서 팔리아치 중에서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가 흘러나왔었는데 정말 절묘한 대조의 효과를 보여줬던 장면이었죠. 이 의상을 입어라는 괴로운 순간에도 남을 웃겨야만 하는 광대의 서름을 노래한 곡인데요. 자신이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알카포네를 잡기 위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숀 코네리의 처절함과 아주 잘 비유가 됐었습니다. 자, 그 곡 들어보죠. 영화 언터처블스 중에서 레온 까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그 중에서 의상을 입어라를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가 부릅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이주연 씨, 친구 지웅이, 영미, 지영이 하나, 명실이, 은선이, 그리고 형석이랑 이 곡 어땠습니까? 영화 언터처블스 중에서 레온 까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그 중에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를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영화 감독들 중에는 오페라 같은 그 외에도 클래식 음악의 일가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유명한 프랑코 제페렐리 감독. 이 경우는 그는 오페라 감독 출신이었대요, 원래. 그래서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 선풍이 불던 50년대에 공산주의자로 몰려서 미국에서 쫓겨난 감독 조셉 로시 같은 경우는 모차르트의 돈지오반니를 영화로 만들었고요. 그 거장 잉마르 베르히만 감독도 역시 모차르트의 매직 플룻, 그러니까 마술 피리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에이즈로 사망한 영국의 데릭 저먼 감독은 벤자민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을 영화로 만들었었고요. 몇 개도 좀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1987년에 장리 고다르, 브루스 베레스포드, 니콜라스 로이그, 줄리안 템플, 데릭 저먼, 로버트 알트만, 찰스 스토리지 이런 유명 감독 10명이 모여서 베르디와 푸치니, 바그너 등의 오페라 아리아에서 영감을 얻어서 단편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단편 영화들을 모아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말 그대로 아리아입니다. 그 중에서도 켄 러셀 감독이 담당한 푸치니의 투란도트가 좋은 평을 받았었고요. 또 하나 괜찮은 평을 받았던 것은 프랭크 로뎀 감독이 맡았던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였는데요. 이 작품은 그 브리즈 폰다의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브리즈 폰다 아시죠? 니나. 자,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에서도 공주는 밤잠을 자지 않고라는 아리아는, 그 넬슨 도르마라는 이 아리아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오고 가는 상황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이 아리아가 영화 Witches of Eastwick, 그러니까 이스트윅의 악녀들과 박싱 헬레나에서 흘러나옵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 뭐 이스트윅의 악녀들, 박싱 헬레나 둘 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죠? 자, 그 곡 들어봅니다.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에서 넬슨 도르마, 공주는 밤잠을 자지 않고,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입니다. 공군 원조기지 헌병대 병장 조영주 씨. 어떠셨습니까? 산업디자인학과 91학번 동기들, 내무반의 성식, 형 등과 함께 다른 음악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시간상 이 곡 들려드렸어요. 영화 박싱 헬레나 그리고 이스트윅의 악녀들에서 나왔던 푸치니의 투란도트 중에서 공주는 밤잠을 자지 않고 나순 노르마를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영화 속의 오페라 아리아가 삽입된 경우는 이 경우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엄청나게 많죠.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조사해서 모아서 다음에 더 알차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친구 걸레, 본명 박병주라는 친구가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솔팅을 했습니다. 라고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양혜직 씨가 엽서를 보내주셨는데요. 도대체 솔팅이 뭡니까?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오늘 저희 아나운서실에서 모든 선배와 동기들에게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아나운서실에서 막내거든요. 그런데 너 같은 신세대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며 선배들이 하나같이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솔로 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쏠쏠한 재미를 보는 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신세대를 자처하는 선배 손석희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주 무지막지하게 덤벼들었다가 글쎄 이건 X세대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뒤로 물러났는데요. 자, 양혜직 씨, 솔팅이 뭔지 저 좀 가르쳐주세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양혜직 씨, 친구 박병주, 걸레의 화이팅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죠? 자, 오늘 마지막 곡 친구분께 띄워드립니다. 미국 TV 만화 영화죠? 샘슨 가족, The Simpsons 중에서 그 만화 영화 속에 발트 심슨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Do the Fartman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 Everybody back and forth, side to side. the Bartman. You the Bartman. Don't deny. You the Bartman. You the Bartman. Now here's the dance beat that you can't deny. Turn it down. Will you stop that infernal racket? You the Bartman. Oh, my ears. Lisa, put the saxophone away. I can't touch it. I didn't do it. Nobody saw me do it. You can't prove anything. Now I'm in the house feeling good to be home till Lisa starts blowing that damn saxophone. And if it was mine, you know they'd take it away. But still I'm feeling good, so that's okay. I'm up in my room just singing a song. Listen to the kick drum kicking along. Yeah, Lisa likes jazz, she's her number one fan. But I know I'm bad, cause I do the Bartman. Everybody, if you can, do hey, the everybody, Bartman. Did I remind you? Bartman. Do the Bartman. Everybody back and forth from side to side. Do the Bartman. Do the Bartman. She can do it, don't deny. Move your body if you got the notion. Front to back in a black light motion. Bring it. Move your hips from side to side.